그댄 내게 온다 말했지.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보고파. 오늘도 바람 불어 그대를 기다리네. 들리는 발자국 소리 반가워. 창밖을 보면 다정한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도 내 사랑 보고파. 오늘도 파